티켓 투 더 문. 달나라행 티켓이 있었고, 티켓 투 더 헤븐. 천국행 티켓도 있었습니다. 물론 노랫말 속에서인데요. 갈 수 없는 곳에 대한 그리움으로 달과 천국을 노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서울 어느 동네에서만 쓸 수 있는 신용카드가 6월에 등장한답니다. 이른바 압구정동 신용카드인데요. 이 카드를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의 카페, 노래방, 호텔, 옷가게 이런 곳에서 싼 값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요. 세상에 별별 신용카드도 다 있지만 어떤 특정 동네를 대상으로 한 카드는 처음 봅니다. 그런데 이 카드는 비단 오렌지족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는데요.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든 그 카드가 향락의 도시로 갈 수 있는 티켓 투 더 압구정이 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생각인지 그 도시 사람들은 별종으로, 그 밖의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 바보로 만들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룹던 애기, 마치 두들기듯이 드럼과 노래를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리얼리티 바이트스 중에서 마이 셔러나, 그룹던 애기의 노래였는데요. 전주 효자동에서 강정명 학생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글씨체가 바뀌었어요. 강정명 학생. 그 예전에도 참 글씨를 잘 썼는데 이번 글씨도 좀 마음에 드는데요. 생일 축하드리고요. 자, 신청곡 잘 들으셨죠? 부산 남구 대현동에서 이현섭 씨.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눈에 눈곱이 낄 정도로 사랑스러운 재롱이와 같이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재롱 씨가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 모르겠는데요. 이현섭 씨 나중에 어른 되면 어떻게 될지 지금 궁금해요. 눈에 이렇게 무슨 고드름 같은 게 달릴 것 같아요. 자, 대구 수성구에서 이정의 씨. 이름이 아주 멋있습니다. 이정의 씨. 친구 재규의 20번째 생일 축하해 오셨네요. 부산 남구 대현일동에서 손종범 씨. 이산화탄소와 산소와 같이 듣고 싶어요. 이런 엽서를 보내주셨는데요. 사실은 어제 이걸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여기에서 이산화탄소란 저를 말하고요. 산소란 이영애 씨를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도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같이 있어서 어제는 그래도 이산화탄소만 있었던 평소와는 달리 좀 나았지요. 방송 들을만 했습니까? 손종범 씨 다음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산화탄소만 있어가지고 불이 붙여질지 모르겠네요. Light My Fire, 영화 Doors 중에서 띄워드리겠는데요. 오늘은 Hampton String Quartets의 연주로 띄워드립니다.

용돈을 탁탁 털어서 쉰들러 리스트, 필라델피아,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세 편의 영화를 봤는데 그 세 편에서 나오는 음악 중에 괜찮은 걸로 틀어주세요. 저희 비디오 가게 아줌마와 친구들과 함께 들을게요. 서울 성동구 자양일동의 홍진희 씨, 잘 들으셨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중에서, In the Name of the Father 중에서 You Make Me the Thief of Your Heart, 시니어드 오코너의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이 곡은요, 경북 안동 옥동에서 닉 파웰의 신청곡이기도 했는데요. 닉 파웰 씨,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분인데 영문 편지를 적어주셨네요. 저희 FM 영화음악의 애청자라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이 아주 판타스틱하고 릴링하다고, 심야의 친구 같다고 적어주셨습니다. 닉 파웰 씨, 제가 지금 하는 말 잘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잘 들으셨어요? 자, 지난 여름이었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주라기 공원이 공룡을 앞세워서 전 세계를 짓밟고 있을 무렵에, 그때 프랑스 정부는 나라의 자존심을 걸고 주라기 공원에 대적할 만한 영화 한 편을 만들어냈습니다. 1884년 에밀 졸라가 프랑스의 한 일간지에 연재한 제르미날. 나중에 이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이 제르미날을 영화로 만든 제르미날이 바로 그 영화입니다. 제르미날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프랑스 말로 파종의 달, 그러니까 3월 21일부터 4월 18일까지 해당되는 새 봄을 뜻한다고 합니다. 영화는 프랑스 북부의 한 탄광촌을 배경으로 탄광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을 다루고 있는데요. 노동자들은 그러한 투쟁 속에서 자신들의 진정한 생명력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작가인 에밀 졸라는 그것을, 그러한 깨우침과 생명력을 바로 새 봄, 제르미날에 비유한 것이죠. 영화의 배경도 이 작품이 쓰여졌던 18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상관에게 주먹질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기계공 에띠에는 일자리를 찾아서 프랑스 북부의 탄광촌인 몽스로까지 흘러들어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임금 삭감설과 파업설이 무성한 가운데 에디엔느는 가까스로 탄광에 취직을 하죠. 하지만 처음으로 내려가 본 그 탄광 속에서 에디엔느는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짐승처럼 일하는 것을 보고는 이곳이 지옥, 지옥 그 자체임을 알게 됩니다. 거리에는 거만한 부르주아들과 배를 고는 사람들 사이의 반목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한편에서는 서서히 사회주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에띠에는 주변의 도움으로 이 사회주의 혁명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같은 탄광촌의 동료인 까트린과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영화 소개 계속해 드립니다. 영화 제르미날 중에서 까트린 누와 에띠엔 들어보시죠. 화이틀의 차재훈 씨, 혜은 씨와 듣기에 어땠습니까? 시험 보고 성적이 좋으면 사연을 다시 보낸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좋은 음악 들려드렸으니까 성적에 상관없이 사연 다시 보내주시기로 약속해 주세요. 카트리누와 에티엔 아주 부드러운 곡이었죠. 제르미날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제르미날의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경제적 위기가 점차 심각해집니다. 그러자 이제 자본가들은 자신의 입맛대로 노동자들을 해고합니다. 서서히 드러나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 마침내 노동자들의 파업이 시작됩니다. 결국 군대가 출동하고 시위 군중 속에서 에티엔은 외칩니다. 임금 제도는 또 다른 형태의 노예 제도다. 바다가 어부의 것이고 땅이 농부의 것이듯 광산은 광부들의 것이어야 된다. 네, 연출을 맡은 사람은 클로드 베리 감독입니다. 이 작품을 위해서 프랑스 정부가 특별히 선정한 감독인데요. 우리에게는 만홍의 샘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 감독이죠. 이 영화는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됐는데 화제가 된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제라르 드파르디유와 함께 주연을 맡은 르노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에티엔 역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르노는 프랑스 대중음악계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대접받는 가수입니다. 700만 장이 넘는 앨범 판매고를 기록하면서도 그는 사람들 앞에 통 나타나질 않고요. 또 엄청난 독서광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화는 클로드 베리 감독이 몇 달간 그를 설득을 한 끝에 출연을 승낙했는데 그것도 아마 이 이유 때문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읽었던 이 원작 소설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뭐 그도 그래서 출연을 결정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자, 헐리우드 영화에 맞선 힘있는 영화 제르미날 이번 토요일에 개봉되는데요. 음악 한 곡 더 들어보죠. 진숙경 씨군요. 하이틀의 진숙경 씨. 모두들 안정을 얘기하지만 고여있는 물이 썩듯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변화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숙경 씨, 제르미날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셨죠? 이제 조금은 갈증이 풀렸는지 모르겠네요. 제르미날의 메인 타이틀 띄워드립니다. 영화 제르미날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자, 토요일에 개봉되는 새 영화 한 편 더 소개해드릴게요. 아, 몇 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나네요. 1972년 샘 페킨파 감독의 연출을 맡고 스티브 맥킨과 알리 맥그로우가 주연을 맡았던 작품을 다시 리메이크한 영화 겟어웨이입니다. 이 영화는 노웨이 아웃의 로저 도널드슨 감독이 다시 메가폰을 잡으면서 두 남녀 주인공으로 킴 베신저와 알렉 볼드윈 부부를 출연시켜서 화제가 됐었죠. 닥 맥코이. 알렉 볼드윈은 죄수를 탈출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함정에 빠져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까 닥의 아내인 캐롤, 킴 베신저는 남편의 친구이자 폭력배 두목인 잭, 제임스 우드에게 남편의 보석을 부탁합니다. 잭은 닭의 보석 조건으로 캐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닭이 나온 후에 함께 경견장, 그러니까 개들이 경주하는 그 경견장에 금고를 털어야 된다는 조건을 내걸죠. 이 조건을 받아들인 닭은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 동료인 로디와 한슨, 그리고 아내 캐롤과 팀을 구성해서 금고를 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 금고 안에 돈을 둘러싸고 쫓고 쫓기는 추격이 시작되죠. 스티브 맥킨의 겟어웨이보다는 폭력이나 러브씬이 훨씬 더 강도 높아진 게 이 작품의 특징인데요. 그 현장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저희는 음악을 들어볼까요? 자, 신청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박년 19세의 안타까운 고3 도령. 대구 서구 둔산동의 정민호 학생. 시험 잘 보시는 거죠? 제가 이 곡 들려드리니까요. 친구 종성이, 주원이와 함께 들어보시죠. 리차드 막스가 부르는 아주 아주 좋은 곡입니다. Now and Forever. Now and forever, I will be your man. 이런 말 어디 해줄 사람 없나 싶어요. 아주 노래 가사가 절절하지요. Now and Forever, 리차드 막스의 노래, 영화 Getaway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동작구 흑석 이동의 나인 씨가 친구 민정이가 사귀는 남자친구랑 싸웠다고 하는데 그 친구에게 이 말을 전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사랑은 다시 믿음, 다시 참음, 다시 기다림, 다시 비워두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요, 제가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의 강기령 씨의 고모께도 띄워드리고 싶어요. 고모님이 결혼하신다고요. 이 밤이 지나면 결혼하시겠네요. 축하드리고요. 영원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월, 가정의 달이죠.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아주 따뜻한 우리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릴게요. 김정진 감독의 로드무비 우연한 여행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서편제의 김명곤 씨가 이번에는 화가로 등장해서 눈길을 끌고 있죠. 정처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는 떠돌이 화가 아저씨. 이 아저씨는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우리들의 고귀한 꿈을 찾으려고 하는 아주 마음 좋은 아저씨입니다. 마음 좋은 어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른의 눈에 한 꼬마가 나타납니다. 로마라고 자기 이름을 밝히는 이 꼬마는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을 탈출한 고아소년이었죠. 로마가 고아원을 탈출한 이유, 그것은 어딘가에 있을 자기의 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 꿈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바다일 수도 있고요. 언젠가는 반드시 만날 것이라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습니다.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그 빛깔만은 같은 꿈. 그런 꿈을 찾아 나선 한 어른 남자와 한 어린 꼬마 아이. 그리고 여기에 꼬마를 사랑으로 감싸는 한 예쁜 수녀가 펼치는 꿈의 로드무비. 이 영화가 바로 우연한 여행인데요.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싶은 분들께 꼭 권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뱀다리. 김정진 감독이 최근에 아름답고 똑똑한 여문주 씨를 배필로 맞아들였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동안 약간 야한 영화를 많이 만들었었죠. 김정진 감독. 하지만 이제 결혼도 했고 이제는 자신만의 아트 영화로 매진하겠다고 각오가 아주 대단합니다. 기대를 걸어봅니다. 이 영화 우연한 여행에는요. 우리의 민요인 타박네아가 삽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명곤 씨가 길을 가면서 흥얼거리고 노래를 하기도 하고요. 또 전편에 변주돼서 흐르기도 하는데요. 대학 다니면서 이 타박네아를 아주 잘 부르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의 노래로 듣고 싶지만 들을 수 없으니까 오늘은 가장 유명한 분이죠. 이 타박네아로 유명한 서유석 씨의 노래를 한번 들어봅니다. 타박네아. 타박 타박 타박네야 어둠에 울고 가니 우리 엄마 무덤가에 젖 먹으러 찾아간다 물이 깊어서 못 간단다 물이 깊으면 헤엄치지 산이 높아서 못 간단다 산이 높으면 기어가지 명태 줄라 명태 싫다 가지 줄라 가지 싫다 우리 엄마 저 뛰어와서 보니 빛깔 곱고 탐스러운 개똥참에 열렸길래 두 손으로 따서 들고 정신없이 먹어보니 우리 엄마 살아생전 내게 주던 전마실세 명태줄라 명태싫다 가지줄라 가지싫다 우리 엄마 저질다오 우리 엄마 저질다오 명태줄라 명태싫다 가지줄라 가지싫다 우리 엄마 저질다오 우리 엄마 저질다오 FM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숨소리 살아있는 듯 느껴지며 깨끗한 나를 숨기듯 지니고 나와 거리에 투명하게 색칠을 하지 따뜻한 내용이 가득 넘치네요. 천안의 송혜은 씨, 아주 대학생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친구 신민정 씨와 잘 들으셨습니까? 비오는 날의 스쳐와 중에서 김현식, 권이나 강인원의 노래 비오는 날의 스쳐였습니다. 자, 사실 아까 전에 이 스튜디오 근처에서 권이나 씨를 만났거든요. 홍동식 PD랑 잘 아는 사이인데 뭐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느니 어쩌느니 막 그래서 생각이 나서 들려드렸습니다. 강원도 강릉시에서 서용독 씨가 이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녀를 알게 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느끼던 특별한 감정, 대학을 가고 어른이 되고 큰 외로움에 젖어 지내며 그제서야 저는 그것이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4년 동안 헤어져 지냈고 용기도 없어서 그녀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는 하고 싶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랑해왔다고. 서영독 씨 듣고 계십니까? 다음 곡 띄워드립니다. Little Weapon 3 중에서 Boys to Men의 노래입니다. It's so hard to say goodbye to yesterday. How do I say goodbye to what we had? The good time that made us laugh outweighs the bad. I thought we'd get so hard to say goodbye to yesterday. I don't know where this road is going to lead. All I know and I'll take with me the memories to be my sunshine after the rain. It's so hard to say goodbye to yesterday. And I'll take Lethal Weapon 3 중에서 Boys to Men의 It's so hard to say goodbye to yesterday 였습니다. 곡은 부드럽고 좋았지만 혹시 졸리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완전히 잠을 달아나게 만드는 노래를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결혼한 우피 골드버그, 노동운동가가 결혼했죠. 그녀가 주연한 Made in America 중에서 하드락의 진수를 골랐습니다. 딥퍼플의 노래, 경남 합천의 조영식 씨, 하이틀의 이학수 씨께 띄워드립니다. Smoke on the Water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 didn't have much time.